봄이 오려나 봐요. 벚꽃도 지겨울 만큼 또다시 외로운 계절을 만나고 분해요 바람은. 첫꽃이 너무 예뻐 외롭게 첫꽃불은 또 마냥 환하게 웃는 거야 너무 서럽게 만드니 왜 아름다운 거야 하필 불안한 게 뭐야 나만 빼고 봄봄봄 다시 봄이 오려나 봐요 벚꽃도 지겨울 만큼 싫은데 또 봄이 오네요 너란 봄 봄 봄 봄 봄 너란 너 어디 있는 거니 너란 봄 봄 봄 봄 봄 부네요 봄바람이 알콩달콩 사랑을 꿈꾸고 새콤달콤한 그대는 오려나 또다시 외로운 하루를 만나면 보내요 바람은 첫꽃이 너무 예뻐 외롭게 첫꽃불은 또 마냥 환하게 웃는 거야 너무 서럽게 만드니 얼었던 내 맘에도 봄이 올까요? 사랑